번으로 이맘 저맘 달래보려고 사랑이면 살아있어 세월이 흘러가도 목소리만은 아직도 살아있구나 쿵짝짝 쿵짝 노랫소리 애간장 태우네 구구절절 잘도 넘어간다 사랑도 좋고 명예도 좋고 돈도 좋지만 노래는 나의 삶의 엔돌핀이야 노래를 부른다 살아있네 살아있어 쿵짜자 쿵짝 쿵짜자 쿵짝 노래를 부르면 이 가슴이 뻥뻥 뚫리네 곡조 뽑으세요 18번으로 아주 그냥 죽여주세요 사랑이면 살아있어 청춘이 흘러가도 목소리만은 아직도 살아있구나 사랑이면 살아있어 쿵짜자 쿵짝 음악 소리 내 맘을 흔드네 흥에 겨워 술술 넘어간다 사랑도 좋고 명예도 좋고 돈도 좋지만 노래는 나의 삶의 엔돌핀이야 오늘도 노래를 살아있네 살아있어 쿵짜자 쿵짝 쿵짜자 쿵짝 노래를 부르면 이 가슴이 뻥뻥 뚫리네 이 가슴이 뻥뻥 뚫리네